북풍 조작으로 살구멍을 찾아버리는 괴뢰 보수 패당의 어리석은 망동은 민심의 분노를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다. 민족화해 협의의 대변인 다마. 지금 온 남지선당은 전화역적 박근혜 인연과 보수 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로 불도가니처럼 이글거리고 있다. 남지선 각계층의 박근혜 퇴진 투쟁과 야당들의 탄핵 공세에 급해맞은 괴뢰 보수 패당은 북풍 조작으로 시시각각 조여드는 숨통을 열어보려고 최후발악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 박근혜 패거리들은 남지선 각계층의 대규모 촛불 시위를 배후 세력의 선동에 의한 내란으로 매도하며 민주노총의 뒤에 큰 조정 세력이 있고 야당들의 뒤에는 준비된 북의 공작원이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배후에도 종북주의 교사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모략 나발들을 매일과 같이 죄처되는가 하면 북이 남파 간첩들에게 보내는 암호 지령 방송까지 제기하고 총궐기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전민 항쟁이 북의 조정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론화해 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한편 극우 보수단체 패거리들은 각계층의 박근혜 퇴진 투쟁이 종북 좌파들의 국가 전복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느니 주력은 12만 종북 간첩단이라느니 하면서 마구 날조에 대고 있으며 지오 인터넷을 통해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서 북의 고정 간첩이 흘린 노동당 당원증이 발견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고 있다. 미친 개도 죽을 때는 똥을 싸갈기고 죽는다고 괴뢰 패당의 고락선이가 꼭 그 격이다. 극도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북풍 조작에 매달리는 괴뢰 보수 패당의 상투적인 수법에 이제는 남지선 각계층이 진절이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 패당이 한사코 북의 조종이니 배후 세력이니 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그야말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경각에 달아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보수 패거리들이 죄초되는 북풍 모략 나발은 너무도 황당하여 삼척동자도 고숨을 칠 지경이다. 촛불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것은 12만의 종북 간첩단이라느니 뭐냐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12만은 고사하고 12명만 되어도 보수 패당은 아마 기겁하여 나자빠졌을 것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200만이 북의 조정과 지령에 의하여 일시의 촛불 시위 투쟁에 나섰다면 남지선 사배가 완전히 북체제화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과연 누가 고지듣겠는가 하는 것이다. 괴뢰 패당의 북풍 소동 반과공 모략 선전은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으로 날조되고 있다. 리명박 패당이 전환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덮어놓고 북의 오래 공격으로 몰아붙인 것이나 박근혜 패당이 통합진보당을 없애버리기 위해 내든 내란 음모설, 그 무슨 농협 운행 전산망 해킹설 등 보수 패당이 지금까지 구매낸 각종 북풍 조작품들이 그러하다. 오죽하면 여론들이 그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아마 세상에 없는 회개한 모략 잡화점이 될 것이라고 야유하고 있겠는가. 이번에 남지선에서 특대형 정치 추문 사건이 터지고 야당들이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 나섰을 때에도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북을 상국으로 모신다느니 뇌의 주파수가 북에 맞춰져 있다느니 하며 덮어놓고 종북 감투를 뒤집어 씌우려고 달려들었다. 종북 딱지를 갖다 붙이는 보수 패당에게는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 하는 것은 애당초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저 검은 것도 시다고 우겨대며 무작정 물어뜯고 볼 판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북풍 조작에 환장하여 나우린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꼭두에 피도 안 마른 종북 세력, 좌파 간첩으로 몰아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북풍 모략 광대국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박근혜 년의 지휘 조정에 따라 청와대 졸개들에 의하여 고안되고 청와대의 지령 밑에 새누리당 것들과 극우 보수단체 패거리들에 의해 연출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대형 정치 주문 사건으로 만신창이 되어 총파산에 직면한 보수 패거리들이 모두 달라붙어 북풍 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보수의 총본산인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놈이 당내 형편을 내일 청와대에 꼬박꼬박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다 망해가는 판국에도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가 퇴진하면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종북 세력에게 정권을 넘기면 안 된다는 광기어린 망발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년과 보수패당이 더러운 잡념을 후지해버리고 민심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별의별 술수를 다 쓰면서 얼마나 발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하나 제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남천 각계층의 대중적 투쟁을 북의 조정에 의한 것으로 몰아붙여 진보와 보수의 리념 대결로 돌려놓고 보수 지지층을 귀합하여 불리한 형세를 조금이라도 수습해버리는 것이 박근혜 년의 교활한 속내이다. 역도년의 대국민 담안이 뭐니 하는 것들 역시 이러한 우명한 기도에서 출발한 오구랑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 년의 독사 같은 기질과 간교한 기만 술수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보수 패당이 유치하고 비열한 북풍 조작, 종북 소동으로 남조선 민심을 기만하고 위기를 모면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보수 패당이 아직도 꾀질대로 꾀해줘 걸레짝 같은 북풍 모략 광대국에 기대를 걸고 잠영을 부지해보려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무지하고 가소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자 천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산송장이 된 천하의 악녀 박근혜는 물론 추악한 공범자 집단인 보수 진영을 송두리째 쓸어버리려는 것이 남천 각계층의 단호한 투쟁의지이다. 북풍 조작으로 살구멍을 찾아버리는 괴뢰보수 패당의 어리석은 망동은 쌓이고 쌓인 민심의 분노를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다. 주최 105, 2016년 12월 1일 평양.